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리고 걸어갑니다. 입술을 깨물며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흐르는 눈물까지 잡지 못합니다. 그댈 사랑하려 했던 것이 잘못입니다. 나는 내 주제를 모르는 바보랍니다. 이리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대에 비해 난 아무것도 못 가진 철부지입니다. 사랑이란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영원히 빛나리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꿈처럼 설레던 날이 지나니 암상하게 내 모습만 남았습니다. 그대 사랑하려 했던 것이 잘못입니다. 나는 내 주제를 모르는 바보랍니다. 이리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대에 비해 아무것도 못 가진 철부지입니다. 올라도 올라도 흘러내리는 모래 언덕 안에서 무릎까지 빠져 허우적대던 내 모습. 또 좋은 일지, 그치? 그댈 사랑하려 했던 것이. 아, 가라고 이 바보야. 가! 너 지금 가서 잡혀야 죽는단 말이야. 나를 모르는 바보랍니다. 이리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